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가 있겠지.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이 서름도 풀리리. 동지 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못에 녹는데 왜 안이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나 가노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시인 김동완님이 강이 풀리면 서름도 풀리고 그리움도 풀어질 거라고 노래했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렇기만 한다면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길 빌어야겠네요. 이제 날이 밝으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맺힌 그 모든 것들 훌훌 풀어서 그 물에 띄워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에 맺힌 게 누구보다도 지금 많은 분 같으세요.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박은진 양. 음악 들으시면서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한테 가끔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절기들을 보면요.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의 홍현두 씨 편지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은 서울 성동구 능동의 김규희 씨가 친구 혜정이랑 듣고 싶다는 곡. 그리고 하이텔로 장병재 씨, 김병환 씨, 울산의 박원식 씨, 그리고 천리안의 정환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리사 로웹 앤 더 나인 스토리스가 불렀죠. 스테이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hildhood Memories였습니다. 신바다씨 말고도요. 충북 제천 의림동에서 안준철씨, 천리안으로 찬희씨,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 또 소정량, 정영주씨, 서현수양, 하이틀로는 김정용씨와 이동훈씨, 박근영씨가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반포 이동에서 김수환양도 펜팔 친구랑 같이 듣고 싶다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5편,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시간인데요.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래의 젊은이들이 영화에 가지는 관심에 반도 못 가지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하신 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영화 배우 얘기가 나올 때면 구석에 처박혀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액션 영화를 봐도 30분을 못 넘기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하는 특이 체질이시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살아온 20몇 년을 되돌아볼 때 떠오르는 영화가 몇 편 있어서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몇 자 자고 봅니다 하신 대구의 김경은 씨, 내 인생의 영화 오늘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영화는 국민학교 2, 3학년 때 언니와 함께 본 걸로 기억되는 어린이 영화 별 삼형제입니다. 이 영화는 어린이날 기념 영화였는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꾸미는 어린이들의 기쁨, 갈등,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줄거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난한 아이가 수모를 당하는 장면, 또 그 아이가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장면에서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생전 처음 가보는 극장의 큰 칼라 화면. 이런 게 제게는 모두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별 삼형제, 또리 장군, 전자인간 337을 들었던 그 강원도 탄광촌의 이 극장은 그 후 4, 5년 뒤 폐관됐습니다. 그 후로는 레슬링이 몇 번 오고 리사이틀 비슷한 쇼단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저도 이곳 도시로 와서 딱 한번 들었답니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다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주제가인데요. 요즘도 가끔씩 언니와 이 노래를 불러보곤 합니다. 어린이 영화 별 삼형제의 주제가로 쓰인 별 삼형제였습니다. 대구 김경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두 번째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는 감수성이 최고로 달했던 여고 1학년 때분 라붐입니다. 그 당시 저를 누르고 있던 감정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이었나 봅니다. 친구 사귀기는 싫고 혼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일이 영화를 혼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책방에 들러 당시 많이 읽혔던 여리우 수필가의 수필집 그리운 말 한마디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란듯이 손에 들고서는 극장 안으로 마구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둘씩 셋씩 앉아있는 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엉망일 수밖에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즐기는 거야. 내 삶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했는데 그 위안은 곧 내가 왜 혼자 여기 와서 얼굴 화끈거리며 앉아있지? 이런 후회와 푸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물론 영화 스토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사춘기 소녀가 치러야 할 작은 의식, 그 의식을 경험하게 해준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영화를 보고 내렸던 유치한 결론 두 가지. 소피 마르소는 예쁘다. 그리고 외국에 가보고 싶다. 경기도 고양 주엽 2동 문촌마을의 강선영 씨, 부산 남구 용우 4동의 이경민 씨, 전남 여수의 임지아 씨, 인천 부평의 김혁수 씨, 천리안의 김주생 씨, 하이텔의 동수 씨, 김민수 씨, 대구의 김경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그 두 번째 영화인 라붐 중에서 리얼리티 잘 들으셨어요? 리처드 샌더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경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학교 안에 소강당에서 본 영화인데 그때 사범대생이었던 제게 적지 않은 충격과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당시는 참교육, 전교조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했고 급기야 현직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던 상황이어서 그 영화는 더욱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인간애가 교육의 중심 사상이었던 키팅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요, 장차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범대생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울분을 터뜨리며 술잔을 숱하게 부딪혔었죠. 그때 같이 보았던 선후배들 중에 지금은 선생님이 된 이들도 있고 저처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때 새겼던 마음가짐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구 김경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키팅스 트라이언프였습니다. 경남 삼천포시 이금동에서 정소희 씨, 대구 평리선동에서 송준건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이제 김경은 씨의 얘기 계속 들어보죠. 네 번째로 꼽고 싶은 영화는 조디 포스터가 나온 피고인입니다. 이 영화 역시 학교에서 공짜로 본 영화인데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여성 문제, 특히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원래 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자 하시기에 소극적이고 단순한 대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본 뒤 사회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여성 문제,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피고인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해줬고 또 페미니즘에 관한 좋은 책과 영화들을 섭렵하게 해준 가교였습니다. 영화 피고인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구의 김경은 양이 보내주신, 김경은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마지막 영화,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감동이 식지 않은 파피용입니다. TV에서도 몇 번씩 하고 영화관에서도 재개봉한 이 명작을 전 며칠 전에야 봤습니다. 얘기는 숱하게 들어서 혼자 상상을 해봤었죠.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손을 움직이고 속임수를 써서 감옥을 탈출하는 뭐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의 내용과 형식의 방대함은 물론이요.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 그리고 짠하게 전해오는 메시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깨달았습니다. 영화 빠삐용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가 그저 그랬었던 경험이 꽤 있었던 나의 통념을 깨뜨린 그야말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쇼트 타임 솔저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신 배승관 씨. 신청곡을 들려드리지 않았으니까 10년간 정기 청취는 기대할 수 없겠네요. 여하튼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분에게는 이 영화의 주제곡이 가슴 깊게 파고들겠죠. 빠삐용이 테마 띄워드렸어요. 대구의 김경은 씨 사연 잘 받았습니다. 김경은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전부 받들었는데요. 그런데 김경은 씨, 왜 주소를 안 적어주셨습니까? 대구의 김경은이라고 써놓으면 어떡하세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김경은 씨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거나 혹은 김경은 씨 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주소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경은 씨 아닌데도 척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다 감별할 수 있어요. 여기 원본이 있기 때문에 필체를 이렇게 감정해보면 알거든요.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요.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 인생 영화 5편에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북 정읍 시기 3동의 황진아 양 녹음 준비하셨어요? 자, 테이프 준비하시고요. 버튼 누르 준비하시고요. 서초동의 태진 씨, 하이틀의 우대희 씨,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2가에서 김승현 씨도 함께 신청하신 곡입니다. 우리 영화 사랑하기 좋은 날 중에서 박정은 씨가 부릅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는 순간을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의 박상인 양 어떠셨어요? 대구의 신미경 씨가 신청해 주신 영화 만화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키스 더 걸 오늘 좀 새롭게 들렸죠? 소울 투 소울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임현정 님께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장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베어 중에서 골랐습니다. 배우에 삽입된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서 6월, 보통 우리 뱃노래 그 바카롤이라고 부르죠. 이승희 씨의 플루트 연주로 들으면서요.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